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저만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 모임이 6일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함주군 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 번영의 찬란한 역사와 더불어 빛나는 사회주의 농촌의 천지 개벽과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운명 개척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변혁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열렬한 조국애와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